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알마게스 유한 책임회사 정사장과 중국 금호그룹 유한회사 리사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이 최근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.